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2장 1절에도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그 육신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또 양육을 받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고향이 골로새로 돌아가 거기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왜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또 헬라의 철학사상, 또 영지주의, 또 동양 종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고, 또 교회의 장로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또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어지러워지고 또 분열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월한 분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그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머릿말처럼, 서론처럼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4절부터 등장합니다. 4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대요. 이전에는 서로가 무관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면서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체를 섬기고 이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두고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교회는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이 자라고 있다, 자라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고 자라는 교회. 어떻게 그러면 열매 맺고 자랄 수 있었습니까? 6절 상반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고 자라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깨달았대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truly understood God's gr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understand, 밑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들이 말씀보다 위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서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말씀 아래 있을 때 그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열매 맺고 자라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거 바울이 먼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것을 칭찬하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보면서 향했던 말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세요? 무엇을 여러분 칭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아니냐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거기 교회 요즘 성도님들 많이 늘었다면서요 몇 명이나 예배드리세요? 예, 그런 것들을 예, 관심 가지고 또 재정은 얼마나 된대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보이는 때가 여러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도 가끔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어때요? 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 뭐 1부는 몇 명, 2부는 몇 명 정도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름 정직하게 이야기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할 때 그들의 교인 수가 몇 명이었다. 그들이 뭐 어떻게 재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칭찬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있었는지 또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었는지 그들이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이 땅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듣고 은혜를 깨달았는지 뭐 이런 것이 이런 바울의 초점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것이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자라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미러키 침례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구절 보시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구절이 핵심인데요. 구절이 핵심이고 10절과 12절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2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를 보면 7개의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게 되어지고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교회 또 영광의 능력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고 또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 교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교회가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기도였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을 기도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과는 여러분 상관이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내가 기쁘고 내 가족이 기쁜 일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심들 또 여러 가지 근심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비워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들을 없애야지 그것들을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것들을 없애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근심과 그 생각들이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없앨 것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이기적인 욕심들 세상에 대한 욕망들 또 세상에 대한 여러 걱정과 근심들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채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 또 걱정과 근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려놓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간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육체적으로는 그 교회를 볼 수 없고 그 성도들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의 끈으로 여러분 연결되고 또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은 1장 2절에 그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인사했던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냥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지체들 여러분 형제이고 자매이죠. 또 목장 나눔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목장원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오늘 바울처럼 그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그 모든 고통도 슬픔도 또 기쁨도 즐거움도 또 감사의 제목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게 기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야 애들아 얘들아 기도가 먼저야. 같이 기도해야 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늘 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혜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아뢰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